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브엘세바의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삭이 탄생을 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과 언약과 약속으로 100세 때 아들 낳았어요. 기적의 아이예요. 이 아브라함과 자란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웃음이 가득하고 또 이 아이가 자라는 거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 은혜의 시각들이 계속 커가실 것입니다. 계속 기쁨이 되실 거예요. 어쩌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어쩌면 내 삶에 이런 햇살이 비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계속 기뻐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였어요. 예수님 볼 때마다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과 평화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볼 때 그 느낌과 매칭이 될 것 같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었더라. 아이가 잘 자라났어요. 건강한 아이를 보면은 참 부모들이 기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도 예수님이 자라나면서 강하여지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머물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잘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도 도와줘야 돼요. 각 가정이 좀 이런 아이들이 이삭같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라는 거 잠깐 보면요, 한 네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잘 자라나야 돼. 성장 없는 자녀를 볼 때 부모들은 참 마음이 힘듭니다. 또 강하여져야 돼. 건강하게 자라나야 돼. 세 번째는 지혜롭게 마음과 영육혼이 온전하게 자라나야 돼. 지혜가 가득해야 돼. 좋은 교사도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로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돼요. 부모는 언젠가는 내보내야 돼요. 때가 되면 가요. 가고 나서 야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 뭐라 그래? 빈둥지 증후군이라 그러잖아요. 빈둥지 증후군. 엄마들 되게 힘들어하고 부모도 되게 힘들어하고 때로는 너무 좋아하는 딸내미 시집 보내고 나서 아버지가 막 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아버지들도 있다 그래요. 할렐루야. 잘 자라나야 돼. 잘 자라나야 돼. 젖될 때가 되니 마음이 쓰이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삭과 더불어 누가 있었어요? 14살이 많은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 가정 내에 이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다른 본문에 보면 희롱하는지라 막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다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안 볼 때 막 그냥 함부로 하는 거죠. 첫째와 둘째 사이에서 이 묘한 그 긴장감도 어디서인지 있잖아요. 이것보다 아마 더했던 것 같아요.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100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16살, 17살 아마쯤 됐을 겁니다. 아마 이 이스마엘의 삶만 해도 호르몬도 달라졌을 거고 자기 생각도 좀 생겼을 거고, 근데 이삭을 볼 때마다 자기 마음은 아닌데 이상하게 막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삭을 놀리기 시작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자식이 어려워진 거 볼 때 부모는 어떻습니까? 이게 참다 참다 야 이건 좀 심한 것 같다, 심한 정도가 아니라 점점 힘들어졌어요. 드디어 사라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좀 내쫓아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사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삭이 난 걸 알고 있고요. 이삭 가운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래도 이 모든 기억을 이삭 내 아들에게 주고 싶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역동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인간적 드라마와 같은 것으로 들어가지 말고 성경이 뭐라 하는데 잘 마음을 맞춰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것이 본처가 후처를 내쫓은 그런 기록으로 말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비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비유가 있다라고 말해요. 마치 교훈적인 연극을 볼 때 배역을 좋은 배역을 맡고 나쁜 배역을 맡고 나쁜 배역을 영원히 미워하겠다 이런 소리가 아니죠. 감독 입장에서 보면은 나쁜 배역을 더 잘하면 할렐루야. 이거 뭐 그 나쁜 배역이 나쁜 좋다는 소리는 또 아닌데 하여튼 우리 그렇게 이해하죠. 이스마엘과 하와를 미워해서 한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게 나중에 본문에서 밝혀져요. 이거는 이 길을 걸어야만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라는 인간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부족함과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집어넣고 이거를 진행을 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비유했냐면은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유다라고 말을 해요. 22절부터 23절, 24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이 왜 이 오래전에 사라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이런 일들을 이렇게 두셨냐면 하나님이 인류 전체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냥 그게 그냥 들어간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그 메시지 안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그죠? 비유다. 이거는 비유에 해당되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지금 있는 예루살렘. 묘한 표현이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따라가는 유대인들의 중심적인 지역이 어디? 예루살렘이에요. 시내산과 예루살렘. 그 뭐 율법 아래서 율법의 기준을 내가 내 힘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의 상징으로 하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님 나라 일들을 내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 방식에 대한 대표적인 상징이다라고 말을 해요. 자,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도달한 인생이란 소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도달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지혜로 사는 사람의 대표주자인 사람,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스마엘 계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인생을 대표하는 그 주자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두 번째 성령을 따라 난 자, 이 두 개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우리가 섞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잘못 잡혀있어요. 그래서 세상 것과 하나님 것 잘 구분이 안 돼요. 어린아이 때 그래요. 영적인 것이 무엇이고 육적인 게 뭐? 찬양을 왜 하니? 기도를 왜 하니? 아이 바쁜데 일해야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아이 헌금을 왜 해? 헌신을 왜 해? 아이 너 바빠 죽겠는데. 왜요? 아직 영적인 걸 몰라서 그래요. 이해해 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30절 31절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내 능력, 내 의지, 내 자아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녀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가정의 비유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로마서로 내려가면 이것이 우리 내면 안의 두 세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내면 안의 두 세력. 로마서 7장엔 두 싸우는 세력이 있는데 육신의 법을 따라가려 하는 내 속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 내가 있는데 옛사람은 육신의 법을 쫓아가려고 그러고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곤고한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너무 곤란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 두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에게 말씀하시고 너에게 힘을 주고 그것을 분리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야. 성령이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엔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들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육신 왔다, 영적인 것 왔다 갔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주님 분리하라 할 때는 분리하라는 거예요. 내 노력, 내 힘, 내 자아를 높이려는 이것을 산산히 부서뜨리고 내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 삶의 현장은 자 이런 영적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사라는 충분하게 이런 설명을 후대에서 듣질 못하고 자기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들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에 매우 근심되었더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마엘이 첫 아들이란 말이에요. 첫 아들. 부처에게서 낳았지만 첫 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됐겠습니까? 집에 들어오면 이 두 길이 그냥 있어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딜레마 삶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뿌려놓은 삶인 거를.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집에 들어와서 힘들다는 말도 못해. 힘들다는 걸 보이면 사라가 더 힘들어하니까. 이제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어요. 14년 전에 하갈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갔을 때 하나님 하갈 보고 들어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머물러라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사라가 나가라 그랬단 말이죠. 이번에도 너무 괴롭단 말이죠. 네,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세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마지막에 키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키를 주세요.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어요. 야, 이거는 좀 다른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가 순종하는 게 좋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아이나 내 여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가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정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건 다른 거 아니야. 뭔 소리냐면 이삭은 메시아, 여기서 얘기한 메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구원을 위한 하나의 약속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이삭을 덜 사랑하고 이스마엘을 덜 사랑하고 이 문제 아니야. 나는 이스마엘도 사랑하고 이삭도 사랑하는데 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일들, 메시아가 오는 일들 때문에 이것은 지금 분리해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비유의 교훈을 위한 것이지 누구를 더 미워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인간적 마음을 이해시키세요. 얘도 너의 육신의 씨앗 아니냐. 너의 육신의 씨앗을 잘되게 하겠다 했는데 이 아이도 충분히 잘되게 하겠다. 만약에 이삭이 CEO면 얘도 CEO가 되게 하겠다. 얘가 대령이면 이스마엘은 장군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 명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 명이에요? 헐.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8명이에요. 나중에 후처를 통해서 6명이 더 나와요. 충격적인 분이 계시군요. 8명이에요. 자, 이스마엘의 후손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더 강성해요. 더 아주 활기차게 일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건 그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복을 많이 받고 안 많이 받고 이 문제 아니다. 이거는 영적인 메시아, 인류 구원, 이삭의 자손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자손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건 분리해야 된다. 가끔가다 인간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닌가, 나를 끝낸 거 아닌가, 나를 막 혹사시킨 거 아닌가, 나만 미워해. 왜? 아버지는 나만 미워해. 아니, 그게 아닐 수 있다니까요. 때를 따라서는 요게벳처럼 모세를 자기 품에서 떠나보낼 때가 있어요. 떠나보낼 때. 정을 떼야 될 때가 있어요. 떼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 섭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연민하거나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단호한 게 아니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기 때문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는 거지 하갈과 이스마엘이 믿는 건 아니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장면은 마치 아침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쫓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내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 마음도 사실 찢어졌을 거예요. 믿음이 있었겠지만 단호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했겠지만 마음은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첫 아이로 아들로 인간적 사랑을 가졌던 이 아이를 내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걸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도 참 이제 처량합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정도만 딱 가지고 이 집을 이제 보호처, 세이프티 존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의 자녀가 더 이상 희롱당하지 않아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도록 지금은 분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알긴 알지만 힘든 일입니다. 영적인 갈라짐이 이렇게 때를 따라서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때 하나님 영적으로 갈라지게 할 때 오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아파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갈라낼 때도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는요, 참 많은 갈등을 겪은 다음에야 이제 내보내준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영적인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갈등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 할 때는 그게 다 마음에 드는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다시 교훈의 비유에서 좀 눈을 돌려서, 자, 그럼 이스마엘과 하갈의 마음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몰렸다, 우리는. 우리는 버림받았다. 이게 맞아요?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요새 좋아하는 팩트 체크. 내몰린 거 맞아요? 네, 사라로부터 내몰린 거 맞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버림받은 거 맞죠? 그럼 팩트를 붙잡고 살아야겠어요? 뭐예요? 뜻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뜻은 뭐예요? 이 아이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그때 만약에 분리 안 하고 평생 같이 살았으면 이 아이는 족장도 못 돼요. 거대한 하나님의 함선을 이끌어 하나님의 손도 경험을 못 해요. 이때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될 때인 거죠. 저희 교회에서도 요즘 개척 많이 하다가 조금 요즘 이제 하지 않는데 어떤 때는 막 이제 개척해낸 순간순간마다 아이고 이게 참 힘들어요. 불쌍히 여긴 마음도 막 생기고 때로는 막 마음이 더 해주고 싶고 한 번은 이제 킹스웨이 교회 분리시켜줄 때 제가 가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 하트하우스 지체니까 이렇게 했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있었어요. 제 마음에. 우리니까 이렇게 했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날 오픈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밤 저녁에 왔는데 밤새도록 하나님께 야단 맞았어요. 제가 밤새도록 야단 맞았어요. 이게 어떻게 네가 한 거냐? 이게 어떻게 너희들의 의로 한 거냐? 너희도 내 손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온전히 은혜에 의지해라. 아주 바싹 맞았어요. 우리 사모님이 기억해요. 제가 5시에 정확하게 깨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사모님을 깨웠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하나님 우리 회개해야 될 것 같다. 아니 착한 일 했는데도 회개해야 될 것 같다 느낌 들더라니까요. 얼마나 두렵던지 나다 나였다 온전히 내가 이 일을 행했다고 고백해라 라고 말하고 너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라.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저녁에 총회 개척학교를 갔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경고시킨 이유를 알았어요. 대전에서 한센병 환자 몇 사람을 데리고 평생 목회하던 목사님 계시고 포항에서 베트남에서 이주한 사람들 몇 가정 데리고 자기의 30대를 포기하고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인천에서 두세 명 데리고 몇 년을 목회한 젊은 목회자가 있는 거기다 대고 우린 이랬다 했더니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막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하십시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팩트를 볼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나는 많이 가졌고 너는 적게 갔고 너는 이랬고 나는 내몰림 당했고 너는 이랬고 이런 구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항상 그 마음을 지킬 때 마음이 요동함이 없어요. 40대 때 모든 걸 잃어버린 남자가 있습니다. 30대 때 이미 1급 공무원이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40대가 되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남자였어요.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 대한 이야기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다산 정약용이에요. 정약용이 40대 가족들마저 다 떠났어요. 이 사람 말년이 되면서 읽었던 책 심경이라는 책인데 이제 그 책에 대한 책을 제가 좀 읽고 있으면 재미난 이야기에서 소개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40대부터 다산은 자기 세계를 드디어 학문으로 만나기 시작하고 그 세계 안에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산학이라고 학계의 고두가 됐어요. 하물며 제가 신학생 1학년 때 들어가면 신학생 1학년이 맨 처음 읽을 책으로 소개된 게 목민심서예요. 다산 정약용의 책이에요. 끝났습니까? 내버림 당했습니까? 내몰렸습니까? 나는 왕따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눈을 들어야 돼요. 가족 내에서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사위로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사위 말고 뭐죠? 며느리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요즘 그래요. 장주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벽산그룹 상무이사였다가 쓰러지셨어요. 근데 이 장모님이 호수를 끼고 있고 그러니까 딸내미가 이제 고생할까봐 한마디를 한 거죠. 이제는 뭐 의사들도 끝났다 하니까 떼십시다. 떼게 하자고. 여러분 사람들 돌아가실 때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들린대요. 다 들려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마지막 가실 때는요 속에 있는 사랑과 존경과 애정을 많이 표시해 주세요. 다 안 들린 줄 알고 얘기했던 다 기억이 있다고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랬어요. 이건 호수를 딱 떼자고 한 거예요. 장모님이 떼자고 한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의 삶이 다르게 하나님이 진행을 시켜버린 거예요. 환상이 열렸고 호흡을 못하는 가운데 죽은 상태인데 환상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열대 지역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걸 봐버린 거예요. 그리고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첫 마디가 장모님한테 왜 호흡기 떼라 그랬냐고 욱했어요. 자 그런데 봤던 하나님의 환상이 있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제가 이분 알렉산더에 대한 얘기 한참 했었어요. 천국은 확실히 있다는 그 책. 하버드 의대의 의대 교수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상징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그냥 사람들 안에 인식으로 만들어놨다고 생각했고 이 머리 뇌 구도 안에서 전기로 말미암아 이렇게 진행되는 어떤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 뇌가 끊어지면 상상이고 뭐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코막 상태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신경의학자예요. 뇌의학자예요. 근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죽었다고 다 선언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는 어땠어요? 천국을 갔다 온 거야. 그러고 나서 깨어나서 천국은 있다라고 막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상징도 아니고 하나님과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븐 알렉산더라는 책이 여기 그 저자가 있어요. 지금도 하버드 의대 교수로 계세요. 그 책을 궁금한 분은 읽어보면 좋겠어요. 장요나 선교사, 장추석 선교사가 경험한 게 그런 거였어요.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었어요.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알아버려서 그때 1990년대 후반에 공산주의가 있었, 여전히 공산주의 강한 이 나라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쪽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합니다.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다들. 미쳤다고. 근데 자기는 본 걸 어떻게 해요? 아니, 공산주의 사회에 가서 뭘 하려고 그러냐고. 지금처럼 베트남 이해가 가는데 그때는 아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막 열정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300개 세웠어요. 학교를 12개 세웠어요. 병원을 8개 세웠어요. 생명을 다해. 지금 70이 넘으셨어요. 아주 그냥 막 평생을 향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내모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마엘이라고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비교의식, 자존감 낮은 것에서 해방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덜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옆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좀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네.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녀를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이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은 벌써 다 마셨고 관목 덤불 같은 그런 뭐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 아래에서 겨우 쉬는데 아이가 죽는 상황이 된 것처럼 됐습니다. 살 한 바탕 거리라고 하면 화살을 딱 써서 날아가는 거리예요. 엄마의 또 부족한 모습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쩜 밖에 나와서 울었던 것 같아요. 자, 마주 앉아 바라본 멀리 있어요. 울음소리가 아이에게는 어쩜 안 들렸을 거예요. 들렸나 광연. 어쨌든 서로 바라보면서 우는 그런 사이가 됐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듣고 응답을 하세요.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울음소리를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세한 걸 다 들으세요. 이 저번에는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그죠? 이번에는 또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았어요. 내가 와 한다 해서 오오오 우리에게 오 하면서 막 힘들어하신 분 아니에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먼저는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면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향해서 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놀라지 마. 넌 그 믿음을 갖고 너 아이를 위로해 힘을 내 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울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일 때 많이 울죠. 언니만 좋아해 뭐 누구만 좋아해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고 울고 이 어린아이의 울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른이 돼서 울 때가 있어요. 어른이 돼서는 이건 어디 가서 이해받을 곳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걸 듣고 얼마 전에 묵상하다가 제가 결론 내린 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고자 하지 말자. 이해 못한다. 할렐루야. 그건 누구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도 너무 다 이해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자꾸 나 이해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자, 근데 정말 그렇게 성숙하게 일해도 울고 싶을 때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울 시간이 울 것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할렐루야. 정답이에요, 여러분 젊은이들 정답을 듣고 계세요? 울 때가 있어요. 정말 이해받고 싶은데 이해할 사람도 없고. 김영환이라는 분의 시입니다. 울꽃이라는 울꽃. 네, 울꽃이란 시예요. 아주 짧은 시예요. 할머니 어디 가요? 동시에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고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에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품 아니겠어요? 여러분 답답하고 억울할 때 우리 눈물을 멈추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게 교회의 품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줘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는 그런 역할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 되어야 되고 우리 하트하우스 이름이 이렇게 하트하우스 이름이 그 마음.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북한 어떤 선교단체 설립을 한다 그래서 권면사를 맡아서 가서 봤더니 제 교회 이름이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더 핫하우스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뜨거운 목사가 됐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뜨거운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마음으로 지체들 돌봐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가 돼서 좋겠습니다. 이삭과 이 이스마엘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먼 미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다 이스마엘 가정도 하나님 안에 돌아오고 이삭도 그 가정에 예수님을 품고 이스마엘 가정도 예수님 품고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알티 켄달이라는 영국 내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라파트 피에로 의장을 만나서 예수님을 설명을 했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아라파트 의장 아세요? 피에로? 우리 창호 집사님 상당히 흡사하게 생기신 분인데 아라파트 의장님 나중에 예수님 그 알티 켄달이 천국 가면 나는 아라파트를 만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그분을 천국 가서 만나도 나는 결코 놀라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아랍과 이스라엘은요 끝에는 주님 안에 돌아오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그게 에베소의 말씀에 나왔고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어요. 청년들 모아서 매해마다 하는 게 원데이 원 코리아다 그런 마음이죠. 전라도 경상도 또 북한 남한 함께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자. 그 계획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좋은 분리도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적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왜 이랬나 저랬나 그러고 내 권력을 차지했느냐 네가 나를 뺏었다 아침 드라마에서만 계속 머물려 그래요. 성경 드라마로 들어오려면 그러면 안 돼요. 아침 드라마 인생 살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미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 머물면 큰일 납니다. 근데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에 동의해서 할 것을 행해야 돼요. 성경 중에 아주 이상한 본문이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군대장관을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순종을 하는데 군대장이 와서 죽이려고 할 때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당황해서 물어요. 군대장관이 왔단 말이죠. 하늘나라.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편도 그쪽 편도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해요. 링컨에게 물었어요. 당신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편이 하나님 편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편이 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결정은 때로는 혼자 떨어질 때도 있고 힘들어질 때도 오해당할 때도 있어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재미난 그 기사가 있어요. 본문에 맞는지 살짝 좀 비유는 돼요. 분리를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장가 보낼 때 장가 보내야 돼요. 시집 보내야 될 때 시집 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장진호라고 아시죠? 그 이 북에서 이제 내려올 때 마지막 배, 미군 배를 마지막으로 탔던 어쩌면 참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탔단 말이죠. 근데 그게 미국의 요번에 어떤 그 미국 드라마에서 이게 얘기가 되어졌는데 그 장진호의 그 가치가 뭐냐? 그게 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장진호에 탔던 한 사람의 아들이 문재인이었다. 뭐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나왔다는 거죠, 기사에. 하여튼 그걸 봤어요. 여러분 때로는 분리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면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쩌든지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내 감정을 배려했냐 네 감정을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맞출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것이냐 여기에 마음을 포커스해야 이것을 돌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다 끝낸 다음에 22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스테이지는요, 반드시 준비되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성장별 대우예요. 바로 이런 결정을 하고 나실 때 육신의 자녀를 내어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와, 이 비골이 왔어요.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왔어요. 위협거리였던 사람, 대적이었던 사람들이 와서 야, 내가 너 보니까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시편 33편 18절 19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신다라고 말하고요. 시편 또 다른 본문에 보면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말하고요. 전도서 8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다 잘될 것이라 그러고요. 대적자라도 화친케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적자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눈치를 보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서로 간의 호의를 베풀면서 평화 교류를 언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24절. 그런데 아브라함이 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25절 말씀 짚을 걸 짚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먹고 살 때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물이 막히고 빼앗겨보면 인생이 끝나는 건데 그거를 빼앗냐? 이건 우리 걸 돌려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26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는지 내가 알지 못했다. 모르고 한 일이다. 내가 돌려주마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암양 일곱 이건 뭔 소리냐? 세븐 일곱은 약속이란 뜻이에요. 약속의 우물 일곱의 우물 똑같은 말이에요. 세븐은 약속이란 뜻이에요. 일곱 개를 주면서 약속을 한 거예요. 무슨 약속에서 우물의 약속을 한 거예요. 우물 안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이거예요. 이게 부엘세바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러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는 걸까요?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잘 안다면 이걸 알기 시작할 거예요. 복음서는요 너무나 성경 스토리 전체와 퍼즐링이 돼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모리아 산에 올라가기 바로 전에 모리아 산이라 불리는 예루살렘 그 해골 골짜기에서 못 박혀 죽기 바로 전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했어요. 할렐루야. 그곳에서 성령의 예배, 진리 안의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요. 여러분 바로 이 뒷장면이 바로 모리아로 올라가는 이삭의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바로 전에는 육적인 것을 내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결단한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물이 회복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우물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해요. 이것이 그냥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육적인 걸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한 육적인 걸 제거하십시오. 이걸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우물을 찾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온전하게 껴안게 함께 되는 은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너희가 물을 기르리라 라고 말하는 주님의 수순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점점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하나님스러워지는 장면으로 다가가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장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들 다 받아 누리고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사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만 때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자의 계획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시작할 때요. 하나님 경외함이 삶 안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육의 일, 내 인간적 생각, 죄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기 시작하고 결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 다음 단계 축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찾는 인생,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잡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 안에 두신 하나님 나라의 언약들, 은총들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뜻을 분별하여 내 속에 있는 육신의 것들을 잘라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의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살 때 잃어버린 우물을 찾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